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주정 세력들과 함께 우리의 자비적 애국자력 강화 조치를 걸거두는 노름을 벌린 것과 관련하여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18일 미 국무장관 케리는 뉴욕에서 일본 외상 남조선 괴뢰 외교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에 대해 도발이니 무모한 행동이니 하고 비방하면서 다 거덜이 난 비핵화 대화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는 날강도적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핵무력은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복음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끈질기게 걸거들며 위협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커다란 혜택이 차려질 것이라고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조선반도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집회 야망을 실현해버리는 교활한 술책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적대 행위와 핵공갈에 매어달림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근간을 제선으로 깨버렸으며 더는 그 무슨 공약 준수여 모여할 법률적 기초도 도덕적 명분도 완전히 잃어버렸다. 미국이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데로부터 인권 문제까지 거들며 우리의 제도 전복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미국과 그 절개들이 우리에 대한 발악적인 제재 압박 소동에 매어달릴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보복의지만 백배해질 뿐이다. 우리는 우리 시기에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취해 나갈 것이며 미국이 잘못 내린 판단과 분별 없이 저지른 망동지를 놓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